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위변가. 전화위변호. 잘 지내셨나요? 요즘 추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유치원은 잘 다니나요? 지금 안 다니는데. 왜 안 다녀요? 유치원. 방학. 방학이군요. 벌써 겨울 방학인가요? 방학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친구들 못 만나.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읽을 책은 여우나무 브리타 테켄트럽 글그림 김서정 옮김 봄봄 출판사입니다. 여우나무. 야, 이 그림책은 그림이 어때요? 예. 아, 정말 예쁘죠. 색깔도 예쁘고 밝고 그렇죠? 너무 귀여운 그림책이에요. 그림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꼭 그림책을 사서 보세요. 그죠? 옛날 옛날에 여우 한 마리가 다른 동물들과 함께 숲에서 살았어요. 여우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많이 지쳤답니다. 그래서 아주 느릿느릿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숲속 공터로 갔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숲을 지그시 바라보고 땅에 누웠어요. 여우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내쉰 뒤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주인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가만가만 눈이 내려 여우를 부드럽게 덮어주었어요. 나무 꼭대기에서 여우를 지켜보던 부엉이가 친구 곁으로 날아 내려왔어요. 부엉이는 몹시 슬펐어요. 여우랑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우가 떠나야 할 때라는 걸 부엉이는 잘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하나씩 공터로 왔어요. 다람쥐와 쪽제비, 곰과 사슴과 새가 왔고 토끼와 생쥐도 와서 둘러앉았어요. 모두들 여우를 좋아했어요. 여우는 다정했고 친구들을 잘 보살펴 주었죠. 여우가 없는 숲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동물들은 오래오래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오늘 곰은 어때? 표정이? 곰은 어때 보여? 슬퍼. 슬퍼 보여 표정이. 왜 슬픈지 알아? 잘 몰라? 왜 슬플까? 마침내 부엉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부엉이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생각이 나. 가을이면 떨어지는 나뭇잎을 누가 많이 잡나 내기를 하곤 했지. 다른 동물도 그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옛날 생각하니까. 둘이 이렇게 놀았어요. 생쥐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여우 할아버지는 해지는 광경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바라보셨잖아요. 다른 동물들도 그 모습을 떠올렸어요. 다들 여우 옆에 앉아서 해지는 광경을 바라보곤 했었으니까요. 그건 아주 행복한 추억이었죠. 모두들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죠. 곰은 어느 봄에 여우가 아기 곰들을 돌봐준 일을 떠올렸어요. 토끼는 미소를 지으며 여우랑 풀숲에서 술래잡기 하던 날을 떠올렸어요. 다람쥐는 지난 겨울 쌓인 눈을 헤치며 도토리 파내는 걸 여우가 도와주었다고 말했어요. 동물들은 하나씩 돌아가며 여우랑 함께했던 좋은 날들을 이야기했어요. 다정했던 여우는 언제나 숲속 동물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죠. 그런 여우를 떠올리면서 모두 미소를 지었어요. 다 옛날에 이렇게 해줬어요. 동물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여우가 누워있던 자리에선 조그만 오렌지 나무 싹이 올라왔어요.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오렌지 나무 싹이 올라왔어요. 왜 오렌지라고요? 그렇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우나무. 여기 여우가 붙여있지. 그치? 이제 여우가 어떻게 된지 알겠어? 여기에 여우가 누워있던 자리에 눈이 쌓이고 쌓이고 쌓인 다음에 갑자기 이 오렌지 나무 싹이 돋아난 거야. 처음에는 너무 작고 여려서 눈에 띄지도 않았지만 이야기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새싹은 점점 커지고 점점 튼튼해지고 점점 아름다워졌어. 동물들은 밤새 여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침이 되자 작은 새싹은 조그만 나무로 자라 있었어요. 오렌지 나무를 본 동물들은 여우가 여전히 곁에 있다는 걸 알았죠. 여우가 색깔은 어때? 이 색깔하고 비슷하지?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동물들은 여우에 대한 추억을 더 많이 떠올렸어요. 무겁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추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무는 점점 더 높이 자라고 점점 더 아름다워졌어요. 그러다 숲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었답니다. 그건 추억과 사랑으로 자란 나무였어요. 아주 커다랗고 튼튼해진 여우나무는 숲속 동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나무는 언제나 활기에 넘쳤어요. 새들은 나뭇잎 사이에 둥지를 틀었고, 부엉이는 높은 가지에서 손자들을 키웠어요. 다람쥐는 나무 줄기에 아늑한 집을 마련했어요. 곰과 사슴과 토끼는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잤죠. 여우나무는 여우를 사랑한 모든 동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답니다. 여우는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답니다. 끝입니다. 근데 요건 왜 있는데요? 죽었는데, 여우를 좋아했던 숲속 동물 친구들 눈에는 여우가 항상 이렇게 보이는 거야. 실제로는 있지 않아도. 그 머릿속에 너무 좋아하면 눈을 감아도 보인다? 연우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하나 생각했어? 그러면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만 생각해봐. 연우가 좋아. 눈 감아봐. 토끼가 보이나? 안 보여? 토끼가 그려져? 눈 감고 그려봐. 귀도 그리고, 연우가 그려. 귀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그려야 되지? 눈. 눈도 그렸어? 그 다음에 또뭐 그릴까? 입도 그리고 있어? 그랬어. 그 다음에. 몸. 몸도 그렸어? 그 다음에. 다리. 다리도 그리고 또. 꼬리. 꼬리도 그렸어. 그 다음에 이제 색칠 해줄 거야? 색칠하고 있어? 다 했다. 다 했어? 이제 다시 눈을 왜? 감아봐. 또 연우가 그린 좋아하는 토끼가 보이나 보일까? 하나, 둘, 셋. 뭐야? 보이는 거라. 이렇게 좋아하면 눈을 감아도 보여. 사라져도 보여. 그치? 여우가 나무가 되겠어. 그치? 근데 왜 여기 있다? 여우가 나무가 돼줬는데, 이게 여우나무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렸나 봐. 끝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이 책은 정말 그림이 너무 예쁘지? 그림이랑 같이 꼭 읽어야 되는 책이야. 자, 안녕히 계세요. 잘 자요. 잘 자요. 안 돼.